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올해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성과를 빛나게 총화하시고 공화국 정부의 대외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천명하시었다. 우리 조국 역사에 특기할 위대한 전환의 해인 지난해 대외관계 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적대 세력들의 핵전쟁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첫 수소탄 시험과 탄도로켓 2 대기권 재돌입 환경모의 시험,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 발사, 핵탄두 폭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의 전략적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우리 공화국은 막강한 정치 군사적 위력에 의거하여 적대 세력들의 무분별한 침략 전쟁 도발 책동과 제재 압박 책동, 심리 모략 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 세력의 정치 군사적 압력과 제재 책동이 극도에 달하였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신념을 꺾지 못하였으며 시대착오적인 전략적 인내 정책과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온 오바마 행정부와 박근혜 패당은 수치스런 파멸을 면치 못하였다. 지난해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간의 위험성과 부당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높아지고 우리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쌍무친선협조 관계가 공고 발전되고 국제무대들에서의 호상 지지와 협력이 강화되었다. 많은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이 뜻밖의 자연재해로 혹심한 피해를 입은 한북도 지구들의 성의 있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복구 전투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고무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지난해는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 자주와 평화의 힘있는 수호자, 정의의 대변자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이 높이 떨쳐진 뜻깊은 한 해였다. 올해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대외정책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존엄 높은 자주의 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핵무력 강화는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에 대한 핵선제 공격을 정책화하여 놓고 조선반도의 방대한 전략자산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면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데 대처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이다. 우리는 미국과 구 주정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 등을 거둬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국방력 핵무력은 결코 누구를 침략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힘있는 보검, 정의의 억제력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도 적극 기여할 것이다.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 정책 리념에 따라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의 설린 우호 친선 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다. 올해 우리는 역사적으로 오랜 친선의 전통, 협조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계속 확대하고 친선의 유대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는 데 힘을 넣을 것이다. 우리는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도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조를 활발히 벌려나갈 것이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지배주의 세력의 횡포한 주권 침해 행위와 내정 간섭 책동에 의하여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당하고 많은 나라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는 심각한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올해에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부당하고 비법적인 반공화국 제재 압박 소동을 비롯한 온갖 강권과 전횡, 이중기준을 반대 배격하고 자주적이고 공정한 새 국제질서를 세우며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반테러 문제와 분쟁 문제, 환경 문제를 비롯한 국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류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진선의 대외 정책 이념에 충실할 것이며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높이고 대외 관계를 주동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1월 26일 평양.